저기 떠나가는데 거친 바다 외로이 겨울비에 젖은 도체 가득 찬 바람을 안고서 언제 다시 오마는 허튼 맹세도 없이 봄날 꿈같이 따사로운 저 평화의 땅을 찾아 가는 배 어둠에 젖어서 밀려올 뿐